이제 그만 보고 시험 공부해. 네 부모님과 부장님 날 미워해. 봤던 영상 각종 사진 트위터 위에 뭐야 자라촌 걸 어떡해. 그만해 뮤비는 나중에 해석할까. 어차피 내 사진 네 방에도 많잖아. 한 시간이 뭐야 1, 2년에 숨 삭해. 이 노는 내가 내게 주면서 벌 받는 건 아니잖아. It is right now, look in paradise. Can't close your eyes. Can't close your eyes. 밟아도 잡아도 다른 소용없을까. 날 거부하지 마. 만약에 내가 너